떠드는 것을 예배 시간이니까 우리 부모님들을 아이들을 함께 얘기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계속해서 전달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함께 같이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국의 온 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영유치고 아이들, 어린 영혼들인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유초등부 어린이들, 저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역사들이 일게 하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또 다음 세대로 믿음을 계속하여 주님 연결되어 가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도하겠습니다.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한 가지 소원 찬양하겠습니다. 미리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 들으셔서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온 가족이 할아버지 할머니 집을 방문하고 고향을 방문하고 가족들을 만나는 감사한 시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전하게 다녀와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만족이 있지 않고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유혹이 있으며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사람을 가볍게 평가하는 못된 마음들이 있습니다. 명절 중간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영유치부 아이들, 유초등부, 중고등부, 장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노래하는 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여인성 목사님 그리고 저를 붙잡아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모든 것은 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상하라.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놀게 하거나 서로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추석 명절에 어른들을 통하여 용돈을 주셔서 십일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수고한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하면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에 예물 드린 자들 또 마음을 드린 자들 은총을 베푸셔서 저들 심령에 성령의 행하심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훈련을 따라 주님께 드리기를 즐겨하는 어린 친구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여인성 목사님 나오셔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절 한절 우리 나눠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부를 때에 자기가 좋아하는 표현을 하길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정훈이 이렇게 부르지 않고 예를 든 겁니다. 우리 정훈이 목사님이 너무 사랑해서 까불이 정훈이 까불이 주찬이 까불이 겸이 이런 식으로 부르면은 어느 아이가 들어도 우리 친구들 마음에 속상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부를 때에 이야 천재 정훈이 이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주찬이 이야 예배 잘 드는 겸이 이런 식으로 부르면 좋아합니다. 동일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열두 제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다가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궁금하셨습니다. 도대체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은 곧 예수님이 듣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우리 유초등반에게 물어본 것처럼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여줬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해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나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아니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은 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유대인들이 사랑했던 선생들이었는데 선지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흡족해 하셨을까요? 안쪽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먹고 자고 나와 함께 사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함께 생활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아무도. 그때 베드로가 저요! 하고 손을 들고 소리를 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엘리야, 세례요한, 예레미야,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 위대한 우리의 스승들과 똑같다고 말할 때는 대답이 없으셨다가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 듣고 왜 예수님 칭찬하셨을까?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고 참 길이고 참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기다려온 구약의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됩니다. 근데 두 가지 의미에서 이 이야기가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정훈이랑 주찬이랑 겸이 등대고 등에 의자에 등대고 이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이 이후에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되십니다. 고난과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이유를 듣게 되신 거예요. 아, 기쁘죠? 예수님 뛰어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 이야기를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정말로 더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30살 동안 엄마 아빠와 함께 목수일하고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온 사람들 향해서 외치십니다.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야,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이 선포를 하나님이 하시고 사역을 시작하게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동일한 고백을 또 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참 기뻐하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해야 할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세례받을 때와 동일하게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그렇고 유초등부 친구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영유치부 친구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아, 개 재미없어. 아, 개 피곤해. 아, 개 심심해.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아, 개 재미없고, 개 피곤하고, 개 심심해. 이런 말을 자꾸 하면 할수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점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침에 이럴 때 아! 나 숙제 못했는데 나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개죽음 당하는데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날 때 아, 주님 예수님이 오늘 하루 나의 힘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루가 기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학교 가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재밌게 즐겁게 놀고 싶어요. 그리고 하루를 끝내고 잠자리 놀 때 아! 개 피곤해. 아! 오늘 개 죽음이었어. 이제 자고 싶어.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끝냅니다. 예수님이 내가 학교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학원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집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여기 있는 동역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사람을 행복해하고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은 항상 나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나를 두십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매일 살아갈 때에 힘들다. 어렵다. 재미없다. 엄마 아빠 너무 잔소리 싫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 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 학교하고 친구들과 놀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아, 내가 먹고 자고 누울 때, 내가 공부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삶의 기쁨이 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린 친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게 해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세상 어른들처럼 힘들고 나쁘고 어지럽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누울 때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한마디로 예수님께 한량 없는 은혜를 받은 것처럼 칭찬을 받은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저녁에 잠자리 누울 때까지 우리 친구들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모든 삶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주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온가족연합예배로 오늘은 드려집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천웅공동체는 정심식사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구역모임도 있지 않고 오후 찬양예배도 오늘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1년에 두 번 명절 때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교회에서 식사를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오늘은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요 전도 모임이 시작됩니다. 돌아온 화요일날 전도 모임 합니다. 목요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 노인대학은 원래는 봉사를 가려고 했는데 추석 전에 많은 분들이 봉사를 다녀갔다라는 이야기를 잠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일을 미루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기도원을 가려고 합니다. 오전에 와서 여기서 운동하고 식사하고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기도원에 가서 2시간 정도 있다 올 예정입니다.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수요 기도회 후에 당회로 모입니다. 당회원들은 참석을 바랍니다. 10월 15일입니다. 우리 피택자분들과 시무권사님들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시무권사님들 그날 오후를 온종일 다 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월 9일 내일 정기노회 준비회로 동성교회당에서 모이고 16일은 정기노회로 모입니다. 22일은 천흥교회 39주년 설립감사예배를 드리고 임시공동회를 합니다. 분리개척 목회자 선정과 지원자 모집을 위한 임시공동회로 모일 예정입니다. 10월 22일 오후 예배에 이노아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가을 여행이 있습니다. 노인대학 26일 27일이죠. 여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해주시고 회비가 5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부에 다 나와 있죠? 또 앞에도 나와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옆에 앞뒤에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한번 우리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사랑하고 축복한다. 그냥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한 가정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 가정에는 엄마 아빠는 있지 않았고 오빠가 있었고 두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여동생의 이름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했으니까 식사를 유대인들은 아주 잘 준비를 합니다. 게다가 선생님이고 주님이니 부지런히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랬더니 동생 마리아가 식사 준비를 하다가 말고는 예수님 발 안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밖에서 혼자 참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준비를 하다가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 저 동생이 와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좀 도와줘라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을 칭찬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준비하는 언니의 일을 칭찬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스토리를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면전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이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한 가지만 있어도 괜찮다.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이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150명 정도가 공동체로 있다 보면 교회에 해야 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교사가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에 파묻혀버립니다. 일하는 건 좋은데 일을 하다 보니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묵상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은 참 불편한데 해야 할 일이니까 일에 매여서 살다가 지쳐버리고 지치면은 이제 방관자가 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야, 이제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하여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어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야 할 것이다. 이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명을 주시기 전에 뭐가 먼저 있냐면,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명이 먼저 다가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이것보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소명, 부르심이 먼저 있게 되어집니다. 사실 모세가 해야 될 일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사명이었습니다. 200에서 250만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광대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먼저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나서 이제 가라 사명을 주십니다. 일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접촉을 해야 함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이 순서를 이렇게 해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소명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일, 봉사 이거 이전에 모세를 부르시는 것일까? 이전에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일을 주시기 전에 너 나와 부르심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일까? 이 말은 분명합니다. 소명이 없으면 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일 때문이 아니고 나중에 평가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명은 그럼 뭘까요? 소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 소명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다음입니다. 5절 봐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르신 다음에 내가 여기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시작. 일을 시키기 전에 부르시면서 뭘 하긴 하냐면 거룩함을 인식시키는 일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르쳐준 일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함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현존에 대한 교훈입니다.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 존전 앞에 세워놓고는 하나님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란다. 거룩함을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끝부분을 한번 봐보십시오. 모세가 거룩한 땅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6절 끝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어떻게 다합니까? 두려워요? 얼굴을 가리우며. 하나님 이렇게 뵙다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두려웠고 얼굴을 가리고 이랬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일을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먼저 부르셔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니까 가리우고 숨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한 자들은 일할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찬송 인도를 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와서 했고 또 찬양팀도 있고 이게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이 일조차도 선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 피아노 반주조차도 교사로 일하는 것조차도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조차도 구역장의 일조차도 선제되는 것이 하나님 거룩한 분이라는 이 생각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장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그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일주일 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 악수하고 밥 먹고 교제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오늘 목사가 무슨 설교하나 보자. 이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 찬양의 감동을 받고 감동에 취해서 나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이 장소를 하늘로 올리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비참하고 연약한 인간들에게 인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초대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모습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른다. 이것 외에는 다른 말로 할 말이 없습니다. 예배는 거룩함을 고백하는 모임입니다. 예배는 거룩함을 체험하는 모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부딪혀서 인간의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기의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거룩함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봉사 이것보다 사명보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교의 일보다 재정의 일보다 이런저런 일보다, 남편을 섬기는 일보다, 아내를 섬기는 일보다, 자녀를 섬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일들이 자기에게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거룩함을 체험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얼굴을 가리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는 아 비참한 인간이구나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나는 아직도 능력이 있다. 이만할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있다. 노력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본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사람이 부딪히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모세야, 거룩한 땅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매일매일 목동생활하면 신고 다니던 신발인데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갑자기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신이 뭘 상징할까요? 어느 분이 신은 인간의 옛 신분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신은 애굽에서 가졌던 모든 생활과 모든 영화와 모든 모세의 애굽에서 신분을 벗어버려라 이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인의 언어를 썼고 모세는 애굽인의 옷을 입고 있었고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생활 패턴에 익숙해 있었는데 3장에 와서 모세야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애굽의 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 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해야 되고 두 번째는 거룩함을 체험하니까 자기의 옛 습관과 옛 모습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에 부딪혀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을 깨닫게 하시고 신발을 벗게 해서 얼굴을 가리우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보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고 옛 습관, 옛 언어, 옛 모습을 벗어버리는 이 일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6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거룩함이 오니까 모세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고 두려워하고 얼굴을 가리우니까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신발을 벗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거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표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고, 이삭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고, 야곱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이 모세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모세가 비록 아브라함과 멀리 떨어져 있고, 이삭과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야곱과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듯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되시듯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되시듯이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르고 공간이 다르고 인간이 달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아무리 시간이 많이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공간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직접 우리를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요,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간을 직접적으로 만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막 구물을 끼고 전날 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배를 구물을 넣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구물을 다 이제 고치고 있던 베드로에게 와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저 옆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한 가지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보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서 뭐라고 하냐,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을 위해 부르십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데, 야 가라, 이게 먼저가 아닙니다. 화로다 화로다, 나는 이제 죽어 마땅하다,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그랬더니 숯불로 입술을 지지면서,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항상 그렇습니다. 일보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자기가 죽을 비참함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일은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일하지 마십시오. 봉사하지 마십시오. 예배보다 우선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 일을 제일 여러분의 중심에 두십시오. 그때 일은 하지 말라고 해도 나오게 됩니다. 그때의 일은 하지 마십시오 해도 자원하여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비참함과 초라함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에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변성주 집사님, 또 김상철 집사님이 장로로 피턱되었죠. 서태기 집사님, 김대식 집사님, 김승훈 집사님이 안수 집사로 또 피택되었죠. 김순환 집사님, 변기자 집사님, 김미성 집사님 시무권사로 피택되었죠.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장장 장로님이 또 은퇴를 하죠. 이거는 일이고 직분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서 옛 신분과 옛 습관과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신발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일이 아닌 관계로 만나셔서 여러분의 주어진 직분들을 감당해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에 천웅의 온 공동체가 모였습니다.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야곱의 하나님이셨고 모세의 하나님이었듯 오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셔서 거룩함 앞에 서게 하시고 신발을 벗게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일어나 620장 찬송합니다. 함께 계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신발을 벗는 옛 모습들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흥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채우게 하옵소서. 옛 신분 신발을 벗게 하옵소서. 영광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예배를 통하여 천상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와 존전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기에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랑치 않게 하시고, 옛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새 옷을 입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기에 그 영광의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이 거룩함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비참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천흥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기를 원하며, 옛 신발을 벗기를 원하며,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